남조선 당국은 제 처지도 모르고 해돈비는 주제넘은 망동이 가져올 엄중한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민족화해 협의의 대변인 담아. 백두산 대국의 자주적 존엄과 무진막강한 국력을 만초나에 과시한 우리의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2차 시험 발사의 성공은 반미대결전의 최후 승리를 예고하는 특대 사변으로 온 세계에 각별한 이목을 끌고 있다. 우리 화성포의 사정권 안에 통째로 들게 된 흉물스러운 악의 제국 미국 땅에서 울려나오는 아우성과 비명소리에 세상 사람들은 10년 묵은 채증이 떨어져 나가는 듯이 속시원해하면서 이 기적적인 신화를 창조한 영조선의 장고에 찬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남조선 당국은 동족의 대경사에 같이 기뻐하지는 못할 망정 불에 댄 송아지처럼 기겁을 하며 복닥소동을 피워대고 있다. 남조선 집권자는 한밤중에 안전보장회의라는 것을 긴급소집하고 강력 대응을 떠들어대면서 한미연합탄도미사일 발사훈련 실시, 사드발사대 4개의 추가 배치, 미국과의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추진, 독자적인 대북제재 방안 검토,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하는 등으로 아래 것들을 돌복가됐다. 당국 것들은 정부 성명이라는 것을 통해 중대한 위협이니 얻을 것은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뿐이니 하는 고약한 대결 망벌을 죄쳐대는 가면 안전보장회의에서 집권자가 지시한 내용을 네 가지 결단으로 강구하면서 그 실행을 위해 미일 상전들을 비롯한 여기저기에 구걸질하고 있다. 특히 괴뢰 군부 것들은 미 합동참모본부 의장, 태평양지역 미군 총사령관 등과 대북 군사적 대응 방안을 모의하고 미국 것들과 연합탄도미사일 발사훈련과 B-1B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공중연합타격훈련을 연이어 벌려놓았으며 지어 북전쟁지휘부와 핵심시설에 대한 독자적인 정밀타격기도까지 서슴없이 드러내면서 광재를 부리고 있다. 이미 천명된 바와 같이 우리가 이번에 굳이 대륙간 탄도로켓의 최대 사거리 모의 시험 발사를 진행한 것은 분별을 잃고 객적은 나발을 부려대는 미국의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대양 건너 미국을 목표로 하는 우리의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에 무엇 때문에 남조선 당국이 미국과의 연합탄도미사일 발사훈련 실시니 사드발사대 추가 배치니 하며 기겁하여 야단을 치는가 하는 것이다. 그 속내는 다른 데 있지 않다. 우리의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걸고 들고 대결광기를 부려서라도 미국 상존의 눈에 들어보겠다는 것이다. 세상에 이런 추하고 쓸개 빠진 짓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이것은 현 남조선 당국 역시 대미 추종 친미 사대에 얼마나 쪼들대로 쪼들었는가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어처구니 없는 것은 한갓 미국의 하수인에 불과한 남조선 당국이 제 처지도 모르고 그 무슨 독자 제재니 강력한 군사적 대응이니 하고 멋없이 설쳐대고 있는 것이다. 상존인 미국마저도 제재와 군사적 압박이 우리에게 먹혀들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는 때에 독자 제재를 운운하며 기껏해서 해외에 나가 북의 식당을 이용하지 말라는 소리나 하고 있으니 참으로 가관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하루 강아지 법무소인 줄 모르는 격으로 감히 전쟁지휘부 재건이 독자적인 정밀 타격 능력 마련이냐며 객기를 부리는 대가가 얼마나 참혹하겠는지 상상이나 해보고 해돋며치는가 하는 것이다. 남조선 당국은 정신병자 같은 트럼프의 광기어린 장단에 같이 춤을 추다가는 핵전쟁의 참호밖에 불러올 것이 없다는 것을 똑바로 알고 경고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이 기회에 명백히 해둘 것이 있다. 현 집권자가 우리의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걸고 그 무슨 대북정책 동력 타령을 하고 있는데 북남 관계가 개선되는가 마는가 하는 것은 남조선 당국이 그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지고 실천으로 그 진정성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는 데 달려있다. 지금과 같이 보수 정권이 전철을 그대로 밟는 우미한 짓을 계속한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남대선 당국은 제처지도 모르고 해돋비는 주제넘은 망동이 어떤 엄중한 후과를 가져오겠는가 하는 데 대해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주최 백력 2017년 8월 3일 평양.